Young Talks. Oh yeah, check this, check, check. Young Talks. Oh yeah, check this, check, check. Two. 한 번만 안아주세요. 마지막 밤이잖아요. 그때 모습과 그때 목소리 이제 희미하게 지워져 여기 어둠 속에